아쉬울 것도 없어 진짜 할 만큼 했어 난 어차피 너 따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매번 약속은 번복 또 셀 수 없이 반복 너란 남자 딱 그 정도 내 맘 다 줬지만 No 빈 깡통 같은 네 story 이제 그저 깨지는 소리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 모든 게 오글거려 널 버려줄게 recycle 네 옆엔 그녀는 바보 오늘 난 바랄게 I don't want you no more Hold up 영원할 거라 했어 근데 결론은 do you messed up 왔다 갔다 가벼운 난 핑퐁 난 지금 너를 찾는 거야 딩동 Player you ain't no 사람 잘못 골랐어 너만을 바라보고 위에 빠뜨려졌어야 해 여왕 바벌처럼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hat up coulda shoulda to the metal lik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what up coulda shoulda Why you wanna go and do that, why? 내 뒷모습을 줘